주리 누구도 몰랐었지만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랑 두고두고 그리운 사랑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 아 당신은 내 사랑 사랑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